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네. 너무 멀리 와버렸다네. 정신없이 걷다 가보니 이미 끝이 보이네. 뭐 어때 돌아가면 된다네. 잃을 것도 하나 없다네. 아직 내게 남은 청춘 있다네. That's why. 또 다위 처음부터 바란 적도 없어. 꿈 하나 갖고 나는 이 거리를 걸어. 누구는 걸어 뱅이 또는 거저. 얻어걸린 성공이라 go or struggle. I don't care 내가 주인공인데 뭐라 해도 그건 나의 삶이기에 꿋꿋이 버텨나가 주먹을 또 꽉 쥐어. 오늘도 어제보다 좀 더 넓게. 한마디 말도 없이 나는 숨만 쉬다가 어떻게 하면 위로 날아갈까 하늘만 보네. Keep on moving, keep moving. 오늘도 나 끝없게 꿋꿋이 버텨나가 주먹을 또 꽉 쥐어. 오늘도 어제보다 좀 더 높게.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네. 너무 멀리 와버렸다네. 정신없이 걷다 가보니 이미 끝이 보이네. 뭐 어때 돌아가면 된다네. 잃을 것도 하나 없다네. 아직 내게 남은 청춘 있다네. Let's go. 내 꿈을 이루기 위해 숨을 멈추는 것 따위도 무섭지도 않아. 나는 어차피 달릴 거고 내 인생의 춤을 추기 위해서라면 난 할 수 있어 뭐든. Yeah, 넌 틀에 박혀있네. Yeah, 난 꿈이 앞에 닥쳤기에 꿋꿋이 버텨나가 주먹을 또 꽉 쥐어. 오늘도 어제보다 좀 더 높게. 한마디 말도 없이 나는 숨만 쉬다가 어떻게 하면 위로 날아갈까 하늘만 보네. Keep on moving, keep moving. 오늘도 난 끝없게 꿋꿋이 버텨나가 주먹을 또 꽉 쥐어. 오늘도 어제보다 좀 더 높게.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네. 너무 멀리 와버렸다네. 정신없이 걷다 가보니 이미 끝이 보이네. 뭐 어때 돌아가면 된다네. 잃을 것도 하나 없다네. 아직 내게 남은 청춘 있다네. 오늘도 숨을 숨물이 넘어가고 난 숨을 숨을 내 자리를 찾아가도 우리 빌어먹을 세상은 순탄치 않아. 보여버린 세상 숨 막히지만 나도 참아 참아. Yeah. 끝은 오잖아 잖아. Hey. 실처럼 가는 게 끝까지 버틸 놈은 나. 남들과 다르게 난 더 높은 곳을 봐. Fly high.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네. 너무 멀리 와버렸다네. 정신없이 걷다 가보니 이미 끝이 보이네. 뭐 어때 돌아가면 된다네. 잃을 것도 하나 없다네. 아직 내게 남은 청춘 있다네. 돌아갈 길을 찾지 못하네. 너무 멀리 와버렸다네. 정신없이 걷다 가보니